월간 자영업자 네. 10월의 영화 10월호 네. 뭐죠? 손오시온 감독의 두더지. 준 씨는 이 감독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회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네. 한 몇 개월 전부터 손오시온에 대해서 도군이랑 저랑 넌지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말했습니다. 손오시온을 한번 하자. 손오시온 하자. 너무 좋다 나는. 네. 근데 준 씨가 미지근하겠죠. 네. 제가 오늘 컨디션도 안 좋은 김에 두 분께 약간 이제 저랑 팬팬님이 되게 좋아하고 그 준 씨는 썩 그렇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그리고 또 네. 심지어 팬팬님이랑 저는 좋아하는 영화도 좀 다르죠. 네.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달라요. 네, 달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대한 평가로 좀 다르잖아요. 최근에 대한 평가 다른가요? 우리 다른가 다르구나. 저한테 손오시오는 약간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저희 처음으로 약간 토론회가 되겠네요. 약간 좀 갈래.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합의 되지 않은 에이. 다 같이 찬양하지 않는 그런 방 녹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게요.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손오시온 감독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네. 국내에서 제일 유명 잘 알려진 일본 네. 감독 아닐까 싶은데 근래에 되게 핫해졌죠. 영화제나 그러니까 좀 영화제를 많이 좀 보시고 일본 영화에 최근에도 아주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이름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어쩔 수 없이 네. 최근에 되게 잘 나가고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지금 작품이 어떤 게 있냐면 작품이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막 1년에 4편 찍을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 이 제2의 미이케 다카시 아닌가 하는 그리고 생각이 최근에 좀 미이케 다카시의 행보를 좀 밟고 있기도 하죠. 아니야 아니에요. 엉망진창으로 영화 많이 만들고 엉망진창 아니라고 맞잖아요. 아니에요. 리얼 아 리얼 술래잡기는 일단 이따가 얘기하죠. 네, 네 그건 아무튼 작품이 너무 너무 많은데 이가 싸울 것 같아. 1985년도에 첫 영화를 찍었어요. 네. 나는 손오시온이다라는 되게 자의식으로 똘똘 뭉친. 근데 이분이 또 데뷔를 시인으로 하셨죠. 네 맞아요. 네. 시인이시고 네. 각본가도 쓰면서 그러니까 되게 그 제가 인터뷰 같은 걸 봤었는데 자신에 대해서 시인 그 자신에 대해서 되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고용 감독이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핑크 영화 감독들 있잖아요. 일본의 그 핑크 영화라는 게 저희 그때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뭐 몇 분의 섹스신을 몇 번씩만 찍고 어떤 규칙만 해주면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장르가 있었는데 거기서 오히려 감독들이 되게 창의력을 많이 발휘하고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던 일본의 그 시절이 있고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전주에서도 개봉을 했지만 그 핑크 영화 리부트 네. 할 때 손오시온도 참여를 했었죠. 네, 어쨌든 정확히는 일본의 리카츠 스튜디오에서 70~80년대에 제작한 핑크 영화를 지칭하는 로망 포르노입니다. 그 시기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실제로 취향도 그렇고. 근데 너무너무 많은데 영화가 진짜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인지하게 된 건 이제 2001년에 만든 자살클럽 그리고 뭐 기묘한 서커스 그리고 시우경찰이라는 드라마의 에피소드도 좀 맡았더라고요. 그리고 노리코의 식탁, 해저드 그리고 러브 익스포저, 차가운 열대여, 길티 오브 로맨스, 뭐 두더지, 희망의 나라, 지옥의 몽환 아빠, 도쿄 드라이브, 그리고 뭐 리얼 술래잡기, 뭐. 러브 앤 피스. 네. 러브 앤 위키백과에서 더 이상 안 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위키백과에도 IMDb 들어가면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데. 네. 너무 영화를 너무 많이 찍었어. 네, 많이 그러니까 이분이 좀 젊은 감독인가 싶었는데 또 보면은 생각보다 예전부터 영화를 찍었고. 네 맞아요. 근데 또 지금 일본 영화계에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주목받는 감독이잖아요. 뭐 다큐멘터리도 하나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I am 손오시온인가? 네, 그게 아까 나는 손오시온 데뷔. 그게 데뷔예요? 아, 그게 본인이 찍은 게 하나 있고 네네. 최근 네네. 그 비교적 최근에 손오시온이 찍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감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감독이 손오시온과 뭐 쇼타와 네. 뭐 기타 등등 손오시온 부인 뭐 이런 그 등등등을 찍은 그러니까 적이 있어요.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게 그쵸. 그렇게 흔한 일은 또 아닌데 그쵸. 그리고 뭐 사망한 감독도 아니고 되게 고령의 뭐 그런 이제 미케나카시도 아니고 아닌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되게 이 감독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 영화를 진짜 많이 찍는데도 아직은 그래도 그 이상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인상적인 작품들 계속 내놓기는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할 작품은 좀 주로 이야기할 작품은 두더지죠. 네. 두더지는 이제 그 뭐죠? 이나준 탁구부. 이나준 탁구부란 만화를 만든 미노루 후루야의 원작을 가지고 손오시온 감독이 이제 영화를 한 건데 이게 한국에 정식 개봉을 했었어요. 네. 네, 정식 개봉을 했었고 이거 팬팬님은 말씀하셨지만 손오시온을 영업할 때 이 영화로 시작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그 하셨어요. 두더지가 그 다른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손오시온의 다른 영화들보다 제일 좀 고어 씬이 좀 약해요. 덜 세죠. 네. 그 고어 씬 사실상 없지 않나요, 이 영화? 거의 없다고. 그렇죠. 고어 씬은 없죠. 그렇죠. 고어 씬은 없고. 그리고 뭐 좀 가장 좀 대중적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본 것 중에서도. 그렇죠. 뭐 러브 앤 피스가 어떻게 내용면으로는 좀 더 소프트하긴 하지만 러브 앤 피스 심지어 12세예요. 근데 러브 앤 피스를 추천하고 저는 안 보고 싶은데.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 러브 앤 피스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아 두더지는 근데 진짜 두더지 때문에 손오시온에 입덕한 사람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제 주위에도 좀 있어요. 그리고 두더지에서 좀 걸출한 두 배우가 나오잖아요. 저, 누구죠? 소메타니 쇼타랑 니카이도 후미. 어, 네. 네. 니카이도 후미는 뭐 국내 아는 분들 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고백에도 아 고백이 아니죠. 그 고백 아니 갈증. 갈증. 네. 갈증에도 나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옥의 버가 나빠에도 나오고 얼굴을 보시면 되게 잊지 못할. 아, 이 배우구나라고. 아니, 저는 처음에 거예요. 약간 미야자키 아오이랑 좀 헷갈렸어요. 어 맞아요. 많이 헷갈려해요. 네. 땡그란 그 눈에 약간 그 이제 하연수 씨와 그. 비슷한 계열의 꼬부기상? 맞아 맞아. 근데 미친 연기 하는 거 보면 미야자키 아오이랑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미야자키 아오이가 저럴 리가 없는데. 맞아 맞아. 눈빛이 돌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그거를 보고 아마 캐스팅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두더지 얘기를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하자면은 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는 그 미노루 후루야라는 이제 원작 만화를 가지고 미노루 후루야 작가의 원작을 가지고 만든 만화인데 네. 저는 원작은 안 봤어요. 저는 이 작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동안 다 챙겨봤었거든요. 준 씨도 이 작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노루 후루야 챙겨보셨나요? 그렇게 많이 다 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나중 타쿠는 뭐 옛날에 그냥 네. 학창 시절 다 웃긴 만화라고 봐서 이제 네. 봐서 알지만 그럼 그 그림체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이 작가가 그 이나중 타쿠부랑 크레이지 군단 이후로는 조금 약간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무기력한 청춘 네. 그리고 무차별 살인 그리고 약간 뭐 방황 약간 뭐 자아를 찾지 못하는 이런 걸로 계속 만들었어요. 희망 없는 가장 네. 밑바닥의 삶을 사는 약간 일본의 이야기. 일본의 그런 청춘들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가 힘이 쭉쭉 빠져 있고 자신을 찾지 못하고 허우적 헤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주인공 옆에는 여자 주인공이고요. 얘를 그냥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고 약간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손오시온이랑 되게 겹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서 미노루 후루야의 원작을 손오시온이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기대를 진짜 많이 했어요. 둘이 그 어쨌든 뭐 섹스에 대한 뭐 성에 대한 관심이라거나 아니면 표현 수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말 어떤 순간에 너무나 선을 한 연출 같은 것들이 둘이 되게 잘 맞는데 그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는 기대를 진짜 많이 했고 이 감독이 아니었으면 두더지가 이렇게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일본 만화 원작의 영화들이 만화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고 조금 그 약간 일본 청춘 만화뽕을 맞아버려가지고 너무 네. 펄펄 날아다니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네. 이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만화보다 더 멀리 간 지점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약간 너무 중2병 뽕을 너무 많이 맞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손오시온 영화 자체를. 왜냐하면 손오시온 뽕이 들어가면서 좀 더 뜨거워졌거든요. 그렇구나. 원래 원작은 되게 건조해요. 되게 건조하고 진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 죽이고 아버지 때려 죽이고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앞으로 말하는 모든 영화의 결말이나 이런 모든 주요 장면들의 언급 이런 것들을 다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듯이 손오시온 영화도 근데 반전이랄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두더지에 대해서만 인 거죠? 전부 다일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손오시온을 영업할 수 있는 의미가 있나? 영업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걸 모르고 본다고 아 그래 지옥은 뭐가 나빠 좀 감추죠. 아 그거는 좀 그거는 그렇고. 근데 사실 딴 건 별로 없긴 해요. 사실 뭐 도쿄 트라이브 같은 거는 뭐 리얼 결말이 술래잡기? 술래잡기. 그 결말 감추. 기억도 안 나. 리얼 술래잡기에 대해서 저희가 결말을 그거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네. 보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아 왜 리얼 술래잡기 얼마나 실망한데요? 심오 해석 탈이야. 맞아, 그 너무 심오 스타일이다. 다시 두더지로 돌아볼까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팬팬님은 이 두더지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인상적이고 최고 영화잖아요, 손오시오네. 아니에요. 아니요, 죄송해요. 러브 익스포저였죠? 아니, 아니야. 아, 차가운 열대요. 진짜 맞아야 돼. 죄송해요. 아니 근데 두더지가 가장 좋은 이유는, 아니 두더지가 가장 저도 지금 더워요. 네, 인셉션 걸었어. 두더지가 좋은 이유는 사실 저는 소메타니 쇼타를 너무 좋아해요. 일본 배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뭐 소노시온의 페르소나라고 할 정도로 엄청 많이 진짜 페르소나가 뭐야 그냥 갖다 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러니까 사실 도쿄 트라이브에 나올 이유 없잖아. 도쿄 트라이브 나와서 랩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올 이유 없는데 네. 나와서 랩하고 가잖아. 내가 좋아하니까 너 영화 좀 찍자. 아 진짜. 나랑 영화 좀 찍을래? 거의 용역이었어. 맞아, 용역. 근데 진짜 두더지를 통해서 알게 돼서 저는 너무 손오시원 감독한테 너무 고맙고. 지금 그 갑자기 영상 편지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 형 두더지로 해외 영화제에서 상수 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키쿠치링코랑 결혼했어요. 에이. 키쿠치링코랑 결혼한 건 좀. 지금 불필요한 얘기 아닌가? 아 죄송해요. 아 제가 키쿠치링코도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네. 별로 관심 없었는데 아, 약간 네. 아무튼 네. 두더지 얘기를. 네 다시 두더지. 네 아무튼 근데 그 이 영화에서 당시에 이 영화를 찍을 때 쇼타나 후미나 네. 두 네. 배우 둘 되게 어린 배우들 아니었었나요? 그쵸, 그렇게 나이가 데뷔, 많지는 않았을 네, 거예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었던 때고 아, 혹은 데뷔는 많이 한지 오래됐는데 좀 주목 못 받고 있다가 갑자기 손오시원 영화로 좀 튀어나온 배우들이 있어서 그 배우들을 보는 재미가 좀 있었고 그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전에 손오시원 영화 그러니까 두더지 이전의 영화들을 더 좋아해서 이 영화가 되게 건조한데 저는 되게 대중적으로 엄청 대중적으로 접근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원작을 모르니까 충분히 뭐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머리도 자르고 그럴 수 있을 장면이 있는데 아니 왜 지금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네, 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근데 원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원작을 한번 보고 싶긴 했었는데 못 보긴 했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자기 세계를 이렇게 뭐 고어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스토리만으로 되게 건조하게 대중적으로 접근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네. 그 일본에 되게 큰 재난이 있었잖아요. 그 3.11 대지진 네, 네. 후쿠시마 그거 영화에서도 사실 지진을 계속 언급하죠. 근데 이거... 그것도 원작에 나오나요? 3일? 아니요. 없어요. 아, 그건 안 나와요. 네, 지진에 대한 얘기 전혀 없고 지진 이전에 심지어 작품이고 감독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결말이 이게 아니었는데 지진 그 사건 이후로 결말을 다 수정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이제 희망에 저버렸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일본 현재에 대해서 좀 응원 조금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영화를 찍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뭐 감독 표현대로라면 자기는 절망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저는 손오시온 스타일에 잘 걸맞게 찍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섹스라거나 뭐 뭐죠 고어라든가 이런 표현이 없기는 하지만 저는 없어서 더 좋았어요, 이 영화는.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톤이 좀 깨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있었으면 사실 3.11이라는 현실의 사건을 갖고 올 필요가 없었을 것 같고 그쵸. 그게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와닿았을 것 같지도 않고 네네. 어쨌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좋았어요. 저도 이 엔딩 장면을 저도 진짜 좋아해요. 배우를 되게 짜내는 것 같은 배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 장면인데 맞아요. 그 에이. 일본 그 젊은 배우들이 하는 그 연기 있잖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맞아.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쇼타가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영화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막 그런 맞아. 거 울고 막 맞아 그거 싫어하시면 조금 이 영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싫어하면 이 영화 말고도 아 일본 영화를 좀 보기 힘들겠 일본 영화 일본 청순 영화 자체를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사실 좀 거부감이 있는 요소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장면은 어떠셨어요? 되게 취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지막 장면이 그 스미다 간발에 계속 옆에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원래 성향이 그렇지 않다는 거는 얘기를 들으니까 알겠는데 네. 확실히 온도 차이가 다르니까 어떤 그런 3.11이나 그런 근데 이 영화 속에 그러니까 원작이 그렇겠지만 원작 속에 이제 그 주인공이 노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극단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렇죠. 또 그런 3.11 그 거기 이제 낚시터 주변에 그 네. 집 떠 있는 거 뭐 그런 폐허가 된 풍경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로만 해도 좀 이게 좀 과잉이라는 그러니까 과잉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거기서 좀 더 그렇게 밀어가 버리니까 저렇게까지 하면 좀 역효과가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약간 그러니까 보는 나는 좀 점점 거리가 좀 멀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영화가 뜨거워질수록 보고 있는 나는 어딘가 좀 이렇게 그래 좀 파이팅 그런 느낌. 네,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영화를 여러 번 보는데 조금 볼수록 저도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처음 봤을 때만큼의 그런 감흥은 사실 어제도 봤지만 좀 못 느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영화에 지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순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주인공 스미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네. 이름이 스미다니까 스미다가 계속 막 어떻게든 아까 준 씨도 얘기했지만 엄청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계속 처하잖아요. 뭐 아버지는 맨날 가서 때리고 알고 보니까 뭐 사채업자한테 빌리고 맨날 아버지가 난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너 죽고 싶으면 죽어라고 계속 표현하거나 엄마는 남자랑 도망가고 끔찍한 설정들을 계속 넣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창동의 미련 거의 그보다 더 심할 그러니까 수준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80년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쵸 좀. 그쵸 근데 저는 거기서 그렇게 막 그 K 감성이 안 느껴져서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일본 그러니까 저는 좀 나중에 그 같이 좀 궁금한 게 일본적이라는 게 뭔지가 저는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일본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 일본의 이상한 정서가 있는데 이제 일본 영화를 볼 때만 저는 이 정서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제가 지금 잘 안 잡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되게 밀어붙이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내 미래는 내 거야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낯간지러운 가사를 그 일본 젊은 배우 특유의 그 발성으로 하는데 저는 거기서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했는데도 얘가 어떻게든 나의 삶은 내 거고 나는 니들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니네 같은 쓰레기가 안 될 거야. 나는 니들 같은 뭐 악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라는 의지를 네. 되게 조용조용하게 삶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누가 때리고 누가 괴롭히고 인생 얘를 괴롭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가 그렇게 좀 힘을 주고 계속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게 한번 또 꺾였고 근데 그 주인물들이 걔를 다시 어떻게든 하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이 영화를 끌고 갔어요. 그런 게 저는 사실 제일 좋았죠. 그걸 또 손오시온이 하니까 더 세게 하고 이 감독 영화가 아니면은 좀 느낄 수 없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화는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좀 위약적으로 몰아간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뭐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도 그렇긴 하지만 네. 그 거기 극중의 여자 이름 찾아와 근데 저는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보다가 튕겨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집안에 그 찾아와 엄마 아빠가 교수형 대를 만들어 놓고 네. 꾸며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맞아. 이제 그 장면 드디어, 진짜 좋아해요. 이제 드디어 죽 누군가가 죽일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장면 보고 잘 사실 이 두더지라는 영화가 그냥 줄거리가 광고 홍보용으로 줄거리가 나왔을 때는 오늘 네. 아버지를 죽였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뭐 어떻게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런 장면들이 갑툭 튀어나오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좀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게 손오시온 영화 세계를 되게 잠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도군이 이걸 좋아하는지도 네, 모르겠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설정과 똑같은 소재로 그냥 뭐 손오시온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감독이 만들었으면은 말한 대로 그 신호대로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아버지를 죽였고 이걸로 갈등을 하는데 주위 사람들의 힘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가는 약간 이런 되게 흔한 스타일로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그 팬팬이 뭔가 좀 갑툭튀하는 장면들 그리고 또 되게 무차별적으로 갑자기 막 찔러 죽이고 사람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현실과 되게 맞닿아 있잖아요. 일본 현재 사회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잘 녹아난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원작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 집안이 쓰레기로 돼 있는데 그 나치 이런 거 걸어놓고. 아, 네네네네. 근데 원작에 혹시 이 장면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되게 너무 웃긴 게 누구네 집이요? 그 돈 뺏는 그 강도질하는 집. 그 강도질하는 장면은 나오나? 네, 나와요. 근데 그 어쨌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찾아간 집이 그러니까 그 배우기로 했던 그 친구랑 같이 네. 들어간 집이 마침 또 막 뭐 온갖 쓰레기가 놓여있고 약간 히키코모리처럼 살면서 나치를 되게 옹호하고 그 하필이면 그런 집인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설정이. 시체도 있잖아요. 네, 그쵸? 시체도 있고. 그리고 원작 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그 돈으로 스미다의 빚을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이제 아버지가 빌린 사채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이제 스미다를 괴롭히는 장면이 있는데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스미다 군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스미다 네. 군이 이제 그 낚시터 네네. 네. 낚시터를 운영을 하죠. 원래 이제 네. 어머니가 하던 거였는데 어머니가 도망을 가고 이제 스미다 군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또 차자화가 이 차자화라는 이제 이 여자 캐릭터는 정말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스미다를 좋아하고 네. 응원하는 좀 사실 좀 스토커죠. 그렇죠. 스토커라고 얘기해줘도 어. 자기 자신을 스토커죠. 막 자 스미다가 그냥 지나가듯이 했던 얘기를 막 자기 혼자 어록으로 막 만들어서 정리하고 벽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막 큰 소리로 막 방에서 막 외우고 그거를 되게 좀 그 쎄한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스미다를 두드려 패고 하니까 그 낚시터에 이제 약간 빌붙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3.11 지진의 피해자들이에요. 네. 모든 것을 잃은 네 가족을 잃고 그래서 일종의 노숙이나 가까운 삶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머물 데가 없으니까 스미다가 네. 하고 있는 낚시터 부근에 살 수 있게 아마 뭐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미다 군에게 신세를 진 이제 아저씨들인데. 네. 그래서 이 한 아저씨가 스미다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스미다 위해서 아버지의 빚을 네. 어느 날 길에서 이제 그 소매치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쿠보츠카 요스케죠. 네. 정말 오랜만에 본 쿠보츠카 요스케인데 너무 반가웠어요.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그 기술을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이제 이 쿠보츠카 요스케는 그러지 말고 크게 한탕하자 해서. 내가 약쟁이 하나 알고 있는데 걔가 약판 돈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그걸 훔쳐가면은 너 천만엔 나 천만엔 가질 수 있다. 정말 크게 한탕했어 진짜로. 처음엔 안 했다가 네. 진짜 극단의 상황까지 해서 스미다가 위험해지니까 이제 결국엔 가져 급하게.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원작이랑 어디가 손오시온이 는 장면인가가 너무 분리가 돼요. 정확하게 원작을 보면 그럴 수 네, 있겠다. 그러니까 원작의 톤을 전 알고 있고 사실 모든 설정이 기억은 안 나거든요. 저는 근데 아 이거는 손오시온이 더 한 장면이고 손오시온이 톤이 좀 밀어붙인 거구나라고 느껴진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정말 노골적으로 지진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대부분 뉴스나 TV를 통해서 들어갔더니. 원전의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함을 뭐 어떤 박사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엄청 사운드적으로 크게 그렇죠. 예, 거의 BGM처럼 깔아놨는데 그 와중에 이제 서로 막 때리고 죽이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을 섞어놓고 그 중에 둘이 싸우는데 원자력 최고 하고 싸우는데 원전 꺼져 이러면서 아 저는 이런 게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이건 취향일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 감독이 조금 이상한 그 키치적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또 손오시온의 유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는 그 일본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 대지진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를 말하는 영화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인물의 대사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원전 사이코라고 원전 최고라고 하는 애를 네. 원전 꺼져라는 드롭킥을 날리면서 걔를 살해하고 그 돈을 뺏어서 주인공의 빚을 갚아주고 진짜 이상한 영화란 말이에요. 정말 그 장면이 원작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 너무 궁금했어서 아까 준 씨가 얘기했지만 훔치는 장면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고 죽이는 설정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작을 다 보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좀 급하게 좀 훑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원전이나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이제 섞어 넣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설정들은 다 선호션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그 비닐봉지에서 시체가 발견됐을 때 네네. 그때부터 약간 아 이거 혹시 차가운 열대요의 재현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아, 네. 그건 되게 않아요. 다행이었었어요. 아, 맞아요. 네. 네, 어쨌든 그런 미노루 후루야라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 네. 좋은 원작의 소노시온이 그 판 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또 했고 근데 거기선 또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영화들처럼 진짜 완전 마탱이가 가가지고 약간 이런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소노시온 그러니까, 영화에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이제 뭐 지옥이 뭐가 나빠나 뭐 도쿄 트라이버 같은 영화도 봤지만 네. 그러니까 두더지에서는 오히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게 충분히 상황이 더 최악으로 꼬일 수 있는 네. 빌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로 가지 않아요. 거기까지 안 가죠. 핸들을 뭔가 의도적으로 꺾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도 그렇고 그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좀 과도하게 착하다는 느낌? 뭐 특히나 이제 그 스미다의 빚을 갚아주려는 그 아저씨나 네. 물론 이제 그 아저씨가 겪은 이제 뭐 그런 거나 그 아저씨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세대는 끝이 실패를 났고. 했고 끝이 났고 지금 앞으로는 스미다 같은 젊은이가 이 쓰레기처럼 어떻게 돼버린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걸 대사로 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좀 과한 설정이지만 거기 나오잖아요. 일본을 짊어질 그래. 남자라고 그게 진짜 말로 하잖아요. 이게 일본 영화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아까 도군이 말한 그 일본 영화 특유의 감성이라는 게 저는 좀 이런 면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영화에서 아직 이렇게까지 대놓고 대놓고 네가 앞으로 한국을 짊어질 그러니까 이거 국뽕이랑은 좀 다른 감성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국뽕이랑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관객층에게 하고 싶은 말을 주인공한테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자기 반성이 극에 달하면서도 결국엔 꼰대질이네. 결국에는 약간의 꼰대질과 책임 전가. 난 우리 이제 끝났어. 너는 화이팅. 간발해. 간발해. 인데 근데 그게 별로 모르겠어요. 이게 좀 취향일지 모르겠는데 취향일 거예요. 기분 나쁘진 않아요. 소노시온이 하는 거네. 소노시온이 할 땐 기분은 나쁘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는 이상하게 약간 이준익 감독 영화들도 생각이 났는데 어떤 면에서요? 이준익 감독 영화의 인물들이 그러니까 과하게 착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뭐 그 이준익 감독은 이제 왕의 남자와 황산벌과 네네. 그런 영화들이죠. 라디오스타나 네. 그 라디오스타 이후에 그 뭐였지? 즐거운 인생인가? 아 맞아 즐거운 그러니까 인생. 즐거운 인생을 보면은 아저씨들이 밴드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젊은 여자애들이 막 이제 아 아저씨 멋있어요 하면서 쫓아다녀요. 팬으로. 네. 그 얘기 예, 연말에 네. 한번 했었었죠. 진짜 이상하게 제거가 됐는데 한 번 더 그런 어떤 섹슈얼한 뉘앙스나 이런 식으로 아저씨들이 그 여성 캐릭터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지 않는데. 저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어떤 가능성을 의도적인 배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두더지의 인물들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특히나 그 뭐지? 사채업자? 사채업자 그 사장도 뭐가 되게 과하게 호탕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세상에 뭐 저런 쓰레기가. 양아치가 있어 싶더니 돈 받으니까 너무 쿨하게. 야, 뭐 어차피 나 야쿠자가 죽을 거니까 그냥 내 차 타. 아, 이거 이럴 필요까지 있겠어?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그는 일본을 짊어질 남자다. 아 근데 이게 되게 너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는데 영화 보면서는 전혀 되게, 웃기지 않았거든요. 그쵸. 진짜 진지해요. 너무 뭔가 되게 이상해요. 아무튼 이 영화 근데 또 그렇고 그 지옥의 뭐가 나빠를 볼 때도 전 이걸 좀 느꼈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게 좀 소노시온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팬팬님이 소노시온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어쨌든 진짜 멀리 가고 감정이든 표현이든 뭐 설정이든 진짜 세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몰입이 안 돼요. 왜냐면 엉망이니까 말도 안 되고 여기 한 명. 네, 말이 안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진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네. 그냥 뻔뻔하게 네. 뭐 변명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걸 막 야, 이거를 혹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되게 이걸 치지도 않아요. 진짜 나는 이게 맞고 이걸 해.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은 그리고 몰입이 되고 야. 그거는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약간 그런 뻔뻔함은 저도 되게 존중을 해요. 저는 뻔뻔한 영화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말이 안 되더라도 분노의 질주 막 분노의 질주나 이제 에이트 공대 같은 네. 저게 말이 돼? 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하는 그 법안이 있단 말이죠. 그냥 하잖아요. 야, 뭐, 원래 우린 이래. 서울에서 장풍 나가잖아, 다. 뭐 이런 거. 맞아, 맞아. 근데 왜 몰입이 안 되셨어요? 아까,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일본 영화라서? 이 사람의 그 연출, 그러니까 감성이 네. 좀. 그 일본 소년 만화에 좀 아. 근본적으로 좀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 여성 캐릭터들을 다루는 방식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니까 스미다군을 응원하긴 하지만 이 스미다군이 막 차자화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뭐 자기 상황이 얼마나 힘들던 간에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막대하죠.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 영화를 제가 본 것을 보면은 도쿄 트라이브도 아 그건 더 심하죠. 도쿄 트라이브는 정말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하긴 해요. 괜히 저렇게 여성들의 상반신 나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나? 전시하잖아요. 그 영화 저도 진짜 싫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히 눈에 띄니까 뭐 이 영화에서도 괜히 찾아와의 팬티를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그쵸. 가슴골을 굳이 보여주고 뭐 물론 이제 후루야 미노루의 원작이 좀 그런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중2 감성 중2 감성 근데 손오시연 영화 보면서 저는 이게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여혐 뭐 여성을 너무 전시한다 이런 그냥 그 저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영화니까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손오시연 영화를 정말 못 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손오시연 영화 중에서 심한 게 있어요. 도쿄 라이브가 저는 되게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좀 두더지는 매우 약한 편. 두더지는 좀 의도적으로 자제를 한 편이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두더지에서 자제하지 않았으면 뭐 이런 말도 안 되게 됐지.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함부로 대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손오시오는 말씀하신 대로 그전 소년 만화의 원형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분명 여성 캐릭터 잘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신의 이제 그 부인이 항상 나오는데 그 배우가 언제나 항상 성적으로 전시가 돼요. 모든 영화에서 자기 영화에 이제 자기 부인이 출연이 되는데 보통 다 그런 식으로 그 되게 뭐 그 뭐죠? 어쨌든 그 뭐지 배우의 이제 그 가슴이 되게 큰 특성이 있는데 그걸 항상 되게 부각을 해요. 노골적으로. 두더지는 좀 특성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혹시 그 도쿄 트라이브의 그 도쿄 트라이브는 안 나오지 않나요? 도쿄 트라이브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항상 그렇게 해갖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제 두더지는 덜 그렇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두더지가 좀 덜 그랬던 게 뭐냐면은 차자는 다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은 얘가 사실은 얘도 좋은 애가 아니야라는 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냥 약자를 때리는데 이 영화는 그냥 둘이 똑같이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차자가 먼저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도 때리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뭔가 도구로서만 쓰진 않는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두더지에서는 그러니까 필요학적인 부분으로서 쓰는 건 알겠는데 이제 뭐 그게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두더지는 조금 덜하지만 그런 지옥이 뭐가 나빠나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도군이 좋아하는 부분과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요소일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미국 영화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연기 톤이나 영화의 어떤 그런 영화의 연출 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좀 황당하게 가는 경우는 잘 없. 아예 전체가 없는데. 조금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엔 좀 과잉스러운 면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게 내가 근본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좋아하는 일본 영화들과 그러니까 린다 린다 린다 같은 이제 갑자기 너무 변화. 갑자기 너, 린다 린다 린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야마시타 노부히로였나? 야마시타 노부히로. 네. 나 야구치시 노부나 아니면 이제 카모메 식당. 네,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일본 영화의 어떤 좀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본 영화 특유의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잔잔함.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거 근데 스윙걸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예전에 그 69 영화 있잖아요. 네. 스마프키 사토시 나오는 맞아요. 그 영화를 보다가 한 30분도 못 보고 껐어요. 제가 심지어 그 원작 소설도 읽었는데 그 캐릭터들의 그 일본 청춘 영화의 그 달뜬 과도하게 그 흥분돼 있는 그거를 제가 좀 못 견디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키리시마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키리시마에는 그런 거 없죠. 전혀 없죠. 네. 그게 그 영화의 최고 그러니까. 미덕이죠. 그래, 맞아. 그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전화 팬팬님도 키리시마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가와사 나오미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더 즐길 수 있는 게 많은 거네요. 영역이 넓은 거죠. 어쨌든 다시 두더지 얘기로 좀 하자면은 그래서 아까 저희 인물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게 원작의 한계도 하지만 이제 그거를 또 그 소노시온이 답습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인물이 스미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모든 등장인물들이. 네. 심지어 무차별 살인을 하는 그 일본의 어떤 그런 계층을 그리는 장면마저도 스미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아니면 이 일본의 현대사회에서 어쨌든 이 스미다라는 주인공은 네. 자신의 어떤 철학, 중학생이잖아요. 네. 중학생이야. 어쨌든 중학생. 그 중학생이 이미 자기의 어떤 삶의 철학을 정하고 이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반증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차자와 같은 여성 주인공인 차자와 같은 경우도 걔가 하는 말대로 걔가 살면 돼. 스미다한테 하는 말처럼. 근데 걘 그렇게 안 살고 스미다한테 그걸 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굳이 제가 스미다 옆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뭐 본인 집안도 그러니까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개판이고. 네. 근데 보면 저는 좀 재밌었던 게 그 영화 보면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줘라거나 네. 자기가 뭔지 모르고 자기의 삶의 어떤 그 스미다가 해내고 있는 내 삶의 철학이든 나는 어떤 미래를 살 것이다 라는 그게 명확하게 없는 사람들이 스미다 주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스미다를 응원을 하고 그러니까 노골적이고 어떤 의도진 알겠는데 네.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그게 좀 진심으로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적으로 좀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설정인 게 그렇게 다 말은 잘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물들이 또 스미다를 응원하고 걔한테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하니까 나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할 수 없어. 근데 너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안 돼. 라는 의미로 붙어 있어서 저는 좀 견딜 수가 있었고 그것도 또 좋은 요소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랜만에 두더지를 보면서 좀 되게 약간 기분이 좀 묘했던 게 네. 제가 처음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볼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최근에 두더지를 다시 보니까 요즘 1년에 일어나는 한국 사회들의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이상한 범죄들이 여기에 다 녹여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여기에 나오는 그 스미다의 엄마는 뭐 목욕하게 해줬어? 문둥병 같은 거 없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난 피해자들인데 문제를 없는다고 최근에 그 장애인 학교 설립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네. 버스에서 갑자기 뭐 우대석은 언제까지나 우대일 뿐이야 라면서 찔러 죽이는 그런 것도 최근에 있었던 뭐 비슷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걸 처음에 이 극장에서 볼 때만 해도 그런 걸 못 느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네. 그 이런 상황들이랑 같이 이걸 보니까 확실히 일본과 한국이 그 10년 정도 그 차이가 그 말이 맞는 건가 진짜로. 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주장하는 거긴 하죠. 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다 따라가고 그러니까. 있다고.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일본 사회가 저때 저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면 소노시온이 그런 걸 정말 영화 한 편에서 네, 다 잘 녹여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좀 진짜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다 때려넣잖아요. 사실 근데 과한 게 실제 일어나는 사건에 대비하면 과한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게 그렇죠. 사실 하루 동안에 일어난 뉴스들을 종합해서 영화를 만들면 이거보다 훨씬 더 근데 항상 저희가 느끼지만 영화가 현실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 뭐 최순실 사태만 봐도 야 그런 각본을 써가면은 진짜 제작자한테 절대 컨펌이 안 될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면은 오히려 더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는 어쨌든 그런 요소들을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막 성노예처럼 보이는 여성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 설정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속옷만 입고 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데 몸에 뭐 나는 걸레입니다 막 써 있고 막 되게 온몸이 엉망진창이고 발에는 무슨 쇠사슬에 차져 있는데 스미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원해서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찰랑찰랑찰랑하고 쓰레기 버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라거나 버스킹에 되게 막 뭐, 아, 뭐 따뜻한 햇살 밑에서 너랑 같이 손을 좋은 기분 좋은 바람에 만들면 그 막 기타를 치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애가 그걸 되게 노려보더니 갑자기 칼을 사고 가서 걔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잡혀가니까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현실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고 근데 그거를 영화로 실제로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다 담는다는 건 솔직히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네, 잘 담아냈고 그러니까 스미다의 눈으로 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2011년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신문 왜 그 신문에 보면은 만물상이라고 해가지고 네. 끄트머리에 이렇게 좀 짧게 단, 짧게 당신들 나오네. 같은 어, 것들 막 뭔가 그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스미다의 눈으로 보는 약간 르포 영화 같은 주간지에 나오는 주간 신문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게 와닿느냐 와닿지 않느냐의 차이? 그쵸. 그쵸. 좀 있을 것 같고 이 영화는 제일 크죠. 그리고 손오시원의 취향을 견뎌내느냐 또 진짜 큰 것 같고 사실 근데 두더지를 두더지가 재밌다 그러면 사실 손오시원의 다른 영화들이 다 무난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고어를 견뎌야 한다. 사실 저는 고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막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노프 필름도 막 찾아보고 막 그랬었단 네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손오시원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사실 고어 씨님 저도 그 일본에서 옛날에 기니어피그 시리즈라거나 네, 이치더 킬러라거나 네, 여러 유행들이 있었죠 그 근데 당시에. 기니어피그 시리즈 정말 좋아했는데 그거는 장편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영화였기 때문에 단편으로만 나왔었는데 그쵸. 저는 이거를 장편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좋아하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손오시원이었어. 그러니까 초기작들이 좀 그런가요? 초기작은 전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살 클럽 이후 네, 그렇진 않은데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만든 영화들이 좀 고어 표현들이 세요. 최근은 오히려 안 세고 그것들을 못 봐서 뭐 물론 이제 리얼 술래잡기나 뭐 지옥이 뭐가 나빠해서도 뭐 신체 절단이나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건 좀 이제 톤이 좀 그쵸 톤이 다르죠. 좀 익살스럽다고 해야 되나 스플래터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리얼 술래잡기는 솔직히 미이케 다카시가 만들었겠다고 믿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손오시온의 개성이 이렇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뭐 아무나 만들었어도 네. 상관없을 것 진짜로. 같아요. 진짜로 그냥 좀 더 막 나갈 수 있는 거지. 맞아 맞아. 네. 네. 저희가 이제 손오시온 감독의 다른 영화들은 이따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두더지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네. 어쨌든 지진이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는 것들은 계속 나오고 이 영화에서도 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을 계속 분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또 젊은 세대가 너희는 하나의 꽃이고 영화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너희는 하나뿐인 꽃이고 반짝반짝 빛나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가 또 젊은 세대를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얘네도 개판이고 막 그냥 내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 감독 뭐 미노루 후루야도 그렇겠지만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타인의 삶도 하찮게 여긴다라는 걸로 묻지마 살인을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 그런 사람들이고 맞는 말이죠. 그냥 분노를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영화에 하나자면은 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텅 비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쟤는 너무 행복해 보여. 그리고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찌르고 막 칼을 휘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미다라는 인물이랑 좀 대비가 되는 거고 얘는 인생을 포기하고 나서도 물론 얘도 묻지마 살인을 하려고 하지만 얘의 그거는 세상에 그래도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하잖아요. 아빠를 시작부터 죽일 수 있었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안 죽이죠. 사실. 이게 뭐 시작부터 죽일 수 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영화를 보면은 딱 보자마자 아, 저 새끼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필요하지 않 사실 스미다 말고 찾아와도 마찬가지고 그쵸.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 영화가 고백처럼 뭐 소년법에 대한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얘는 그 나이도 지나서 죽이면 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설정이고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준 씨도 얘기했지만 얘도 그렇게 괜찮은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얘에 좀 좋게 봐주면은 어쨌든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부분을 하나로 좀 끝까지 밀고 가는 느낌이 있고 그게 가능한 거는 다른 인물들이 워낙 엉망진창이니까 그게 전혀 없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근데 주인공들은 어쨌든 자기 신념이 있어요. 그렇죠. 좀 선한 게 있죠. 네, 그 성설까지 가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본인이 믿는 게 있고 그거를 어쨌든 죽을 때까지 고수하려는 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지탱할 수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중심에 넣고, 그러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이 아무리 흐트러져도 영화 자체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거나 그런 거를 못 느끼는 거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이 세기말적인 분위기는 정말. 그 정말. 처음에 그 스미다곤이 꾸는 그 꿈의 어떤 그 풍경이 굉장히.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면 사실 처음엔 알 수 없지만 이제 영화가 조금만 지나도 깨닫게 네. 되는데 그 대지진 이후에 폐허가 펼쳐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스미다가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대고 자살을 하는 것 같은 꿈을 꾸면서 일어나는 걸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그 폐허의 장면들을 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거기에서 인물들이 뭔가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균질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박쥐처럼 그것들이 누더기들을 얽혀놨는데 말끔하게 예쁜 옷이 되지도 않아요, 이 영화는. 제가 느끼엔 그랬거든요. 색깔부터 일단 누더기죠, 영화가. 네, 그쵸? 그리고 톤도 확 달라지고 진짜 널뛰는데 그거를 진짜 세게 그냥 하나로 밀어붙이니까 이게 붙는 어거지로, 그러니까 가위가 주먹을 이기는 느낌으로 영화가 간단 말이에요. 어거지 안 되는 건데 내 가위는 주먹을 이긴다면서 가위로 주먹을 부시는 느낌으로 영화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위가 일단 가위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지. 내 가위는 이게 네 될까? 주먹을 부술 수 있어. 진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영화가 한치 의심이 없어요. 이걸 해내는데 저는 이게 진짜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손오시온의 영화는 그래도 좀 균질한 영화의 톤이 균질한 편인데 그 균질한 톤이 정말 멀리 가고 끔찍 해서 또 주는 힘이 또 있죠. 네. 확실히 영화 자체가 좀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절망, 그러니까 상황, 영화 속의 상황 자체는 너무나 절망적인데 네. 그 속에서 어쨌든 희망을 정말 억지로 건져 올려서 얘기를 하는 영화잖아요. 감독도 그걸 싫어해, 느껴져. 나는 근데 그러니까 희망이 싫어.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재난을 그쵸. 얘기를 그쵸. 하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게 세상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먹고 살만하면은 네. 고민을 하고 좀 우울한 영화를 보거나 좀 이제 고민하는 영화를 보게 되고 정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정말 단순한 걸 찾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일본이 정말 버블 이전처럼 풍족하고 하면은 이런 영화가 나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우울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감독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3.11 지진 이후에 네. 일본을 얘기하기 때문에 없는 희망이라도 건져 올려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질감이 생기더라도 어쨌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일관성은 그쵸. 이제 생기는 거죠. 현실이 받쳐주는 그러니까 게 있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영화 안의 논리에서만 보면 이 찾아와가 스미다를 설득시키는 부분 있잖아요. 자수해라. 아, 네네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걸 자수하고, 네 죄를 갚고 나와서 나와 자랑, 같이 새 인생을 살자라고 네. 말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옳은 거지라고 이해는 하지만 저 새끼는 개새끼고 죽일만했고 죽일만했고 죽을만했고. 안 들켰잖아. 근데 왜 자수를 해야 돼? 라고 제 안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윤리까지 네. 충돌을 하면서 이 새끼야. 싸우는 거죠. 안 들키면 다야? 약간 이러면서. 근데 희망을 건져 올리는 영화는 물론 손오시온이 두더지 찍으면서 되게 갈등한 게 느껴져요. 관객 입장에서도. 근데 맞아요. 그건 아마 손오시온 영화 중에 이게 좀 특수한 경우에서 마지막이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 감독도 아마 뭐 알 수 없지만 인터뷰나 여러 가지들을 보고 유추를 해보건데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또 우리가 완전 약반 말도 안 되는 영화가 나왔을 거라면 진짜 어두운 영화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팬팬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전주영화제에서 일본 영화 날개였나 깃털이었나 네네네네 그 영화 좀 생각나지 않나요? 네네네 약간 맞아요 그 맞아요 그 영화의 결말은 근데 무슨 영화죠 그게? 그것도 그냥 아버지를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묻는 영화인데 그건 그거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노는 영화.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게 깃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때 제가 거기서 일할 때 아마 그때 네, 영화였죠. 네. 경쟁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이거랑 좀 톤이 되게 달라요. 어떤가요? 근데 그 영화는 되게 메이저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네. 구워서 볼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희망이 없었다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두더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도로 그것도 심지어 그런 고가도로 그냥 고가도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디 강가 같은데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영화가 끝나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손오시 네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둘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항상 뭐 어떤 누구랑 누구랑 만났다 할 때 이제 뭐 누구 X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이 두 세계관이 어쩌면 비슷한 희망을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네 미노루 후루야와 소노시온 희망을 좋아하지 않고 어떤 센 표현을 되게 건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을 하고 어떤 이런 인물이나 또 현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둘이 모여서 나온 좋은 시너지라고 또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 영화에서 그 빚을 갚아주는 옛날에 뭐 사장이었던 것 같은 빚을 갚아주는 그 아저씨가 그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뭐 다 스미다 상 이러면서 되게 극존칭을 써요. 뭐 데스 뭐 데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일본의 그 반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스미다한테 스미다 네. 상이라고 하잖아요. 스미다 군이라고 안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막 범죄를 저질러면서까지 스미다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인데 정작 아버지가 얘한테 한두 번도 아니었을 텐데 폭력을 저지를 땐 아무도 안 말려요. 아무도 안 말리고 그러고 스미다가 빡이 쳐가지고 와 또 이거 하고 내가 장례식장에서 가면은 웃어줄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아저씨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인데 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유교맨 아 그러니까 전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설정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스미다도 보면은 그냥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냥 이 사람들을 대해주고 이 사람들도 얘한테 너무 은혜를 갖고 싶어하고 실제로 엄청 잘 챙겨주잖아요. 근데 그런 가족사의 말도 안 되는 일은 책임 그 이게 아마 옆집에 뭐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비슷하죠. 그런 인물들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도 가족이 소중해라는 인물로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전반을 봤을 때 저 새끼는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생각이 들게 영화는 만들어져 있고 그 차자와의 부모들도 쟤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라면서 막 엉엉엉 울면서 예쁘게 교수대를 꾸미고 있잖아. 빨간색을 칠하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계에 이런 인물이 나와버리니까 그 가족의 소중함을 말하는 인물의 말이 무의미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 설정이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되게 공평한 게 스미다가 아버지를 죽일 때 다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잖아요. 그것도 맞아. 그리고 신고도 안 해. 그러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 있게 삼관을 안 하는 그러니까 거지. 어디서든 분명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으니까 소리도 듣고 있잖아요. 그걸 또 영화적으로 보여주고 이게 우리가 유추하는 게 아니라 스미다가 네. 막 묻고 하는 장면들을 다들 숨죽여서 듣고 있잖아요. 텐트에서 조용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현실에서는 너무 끔찍한 일이고 뭐 그러서는 안 되지만 네. 영화적으로 어쨌든 표현을 할 때 이 인물들은 가족들을 잃은 인물이고 가족의 소중함과 이런 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인데 네. 아까 준 씨가 얘기한 대로 일관성 있게 그거를 그래 저 제가 또 아버지를 죽이는 것도 우리가 상관할 수는 없어. 그거는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다. 그것만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말풍선으로 상상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또 맞았구나. 맞아 맞아. 근데 드디어 아버지를 죽였구나. 배제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게 좀 듣는 사람들에게 따라서는 이게 뭐 모욕적인 말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배경이 그래서 그런가 약간 김기덕 영화스러운 느낌도 들었는데 그런 어떤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김기덕이 에반게리온을 찍으면 이런 감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느낌. 안돼. 저 김기덕 초반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김기덕과 에반게리온 생각하고 싶지 않은 조합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감성이 아닐까 막연히 상상해보는. 준식 그 저희 두더지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다른 네네. 영화 얘기를 네. 한번 네, 해보면. 맞아요. 다음 주 손오시온의 다른 영화 영업도 함께 해주세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하트와 댓글도 남겨주세요.